아무것도 생각하지 마. 난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. 에어, 그냥 내게 웃어줘. Yeah.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. 이 모든 게 다 꿈인 것 같아. 에어, 사라지려 하지 마. Is it true? Is it true? You 너무 아름다워 두려워. Untrue, untrue. You 곁에 머물러 줄래? 내게 약속해 줄래? 손대면 날아갈까? 부서질까? 겁나 겁나 겁나. 이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널 잃을까. 겁나 겁나 겁나. I'm butterfly like a butterfly. 마치 butterfly butterfly처럼. Butterfly like a butterfly. Butterfly, butterfly, butterfly. 멀리서 혼자 날 밝히는 나비효과. 네 작은 손짓 한 번에 현실을 잊어. 이제 쓰다듬는 바람 같아. 살포시 표류하는 먼지 같아. 너 거기 있지마. 웬 뒤닫지 않아. Stop. 꿈 같은 넌 내게 butterfly. Free for it.